이 시간에는 너림 6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사랑이 우리 집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생이란 무엇인가? 순간에 뒤돌아볼 때 스며치어 빠른 지난 날이라고. 생이란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단풍 마을입니다. 콜바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조국과 인생. 이상으로 노래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.